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가끔 놀라는 때가 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특별히 그 부모님들에게 말을 할 때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존댓말을 예쁘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너무나 예쁘고 대견해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랬어요, 엄마 저랬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아이의 뇌를 깨우는 존댓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 존댓말을 쓰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서울의 제동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아주 수년 전부터 하는 것이 전교생이 반말 대신에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수업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또 청소시간까지도 이 학생들 전체가 서로를 존대하고 존칭을 하고 높임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에게서 욕설이 사라지고요. 또 왕따와 싸움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책에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고 학교에서 폭력을 휘둘러서 이렇게 관찰 대상이 된 그 가해 청소년들을 이 멘토링을 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을 다 지도하고 나서 후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욕을 하고 침을 뱉던 그 무서운 아이들이 존댓말을 써주니까 그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존댓말을 써주니까. 그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 존댓말을 쓰는 것은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이 10살까지 그 10세까지 존댓말을 쓰게 되면 이 아이의 인성은 물론 사회성이나 학습 능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책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존댓말 쓰는 게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까요? 바로 이 존댓말이 담긴 존중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어서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서로 만나면 상대방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바로 존중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악연은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존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악연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주 끔찍한 저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범행 동기를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황당한 게 큰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다가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보세요. 존중이 사라지고 무시가 판을 치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성들이 악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중은 어떻습니까? 존중은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 바로 존중인 줄로 믿습니다. 존중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들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아주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늦은 시간에 노부부가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내하는 젊은 직원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젊은이 우리가 이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근처에 호텔 여관들이 다 차서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방이 꼭 필요한데 좀 구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늦은 밤인데 귀찮아 할 만도 한데 그 젊은 직원이요. 조지라고 하는 젊은 직원인데 정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근처에 큰 총회가 세 개가 열려서 아마 호텔 여관들이 빈방이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 여관의 객실도 다 찼습니다. 그 말에 이 노부부가 아주 실망에 가득해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이 직원이 평소의 신념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경우라도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서는 노부부에게 잠깐만요. 지금 새벽 1시고 이렇게 비바람이 비가 쏟아지는데 두 분을 거리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제 방에서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방이 누추하지만 저는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을 쓰지 않으니까 제 방을 이용하세요. 이것이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노부가 얼마나 그 젊은 직원에 감사하면서 다음날 노신사가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직원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요. 내가 그런 호텔 하나를 당신에게 지어주겠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니까 이 안내인이 그냥 이렇게 덕담으로 농담으로 하고 다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그 젊은이에게 한 초대장과 함께 뉴욕행 왕복 열차 티켓이 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비바람이 치던 밤에 찾아왔던 그 부부라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오. 근데 이 젊은이가 가면서도 그냥 인사차 오는 것이겠거니. 그 뉴욕에 가서 노신사를 만났는데 노신사가 이 젊은이를 데리고 큰 거리에 가서 높은 빌딩을 보여주면서 저 빌딩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운영해보라고 지어준 호텔이요. 여러분, 그에게 이 호텔을 지어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명한 윌리엄 왈도르프 아스토리라는 사람. 여러분, 왈도르프 아스토리라는 그 호텔이 뉴욕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호텔을 지어서 당신이야말로 이 호텔을 맡을 만한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 호텔을 맡을 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존중할진대. 여러분, 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한번 해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여러분 뭐라 그래요? 30절 뒤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삶,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삶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 삶에 먼저가 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근사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알려줍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무엇이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회사원 850명을 대상으로 당신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51%가 돈과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돈과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40%가 가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 1순위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돈과 일과 가정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도 이것들을 이런 돈과 일과 가정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 앞에 무엇이 더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중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신앙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1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은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지요? 엘리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그 성소에 올라와서 울며불며 기도하다가 왜 나부터 술이 취했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그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을 얻게 한 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이 실로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 오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0절 말씀이 오늘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뭐예요? 너는 나를 멸시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무한 노릇입니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제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그 전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 엘리의 크나큰 실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아낀 나머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신방 전도사님, 저 서울의 신방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되어서 저 지방에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딸이 고등학교 때 이 딸이 피아노를 곧잘 쳐서 이 음대 피아노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딸이 원하는 그 음대, 서울의 그 음대 피아노과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려면은 말을 들어보니 유명한 교수님을 붙여서 레슨을 받아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전도사님 얘기가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딸을 맡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되든 간에 이 딸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 일에 더 최선을 다합니다. 딸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분 간증이에요. 그 해에 놀랍게도 때마침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이 생겨서 그걸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아주 그 잘하는 아이들 외에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이 생겨서 그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딸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해에 대학 입학 제도까지 변경하셔서 저희 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내 가족, 내 자녀, 돈과 일과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를 정말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 아들들이요, 2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인가 하면 이 제사장 아들들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이 끓는 그 가마솥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턱 집어가지고 큰 덩어리가 올라오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는 그게 얼마나 큰 악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랬다면 엘리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아주 사생결단을 내서 이 아들들이 이걸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악행을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을 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면서도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죄인 걸 알면서도 금하지 않고, 죄인 걸 알면서도 오늘 버젓이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니엘 1장을 봐도 그렇고 3장을 봐도 그렇고 6장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왕궁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왕의 진미가 얼마나 근사함.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거든요. 오늘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어서 더럽히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먹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열흘간 채소만 먹는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윤택한 영육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죠. 이 다니엘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으뜸가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올무를 놓았어요. 예, 올무를 놓았어요. 그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올무가 되지 않고 무엇으로 올무를 놓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걸 가지고 올무를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저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조서를 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여기 도장을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왕에게 다른 이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무입니다. 오늘 다니엘 앞에 큰 올무가 왔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너무나도 엄청난 올무입니다. 이 올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그 즉시로 이제는 사자굴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이 올무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올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큰 올무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무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올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올무가 놓였지만은 그 올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존중하는 분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때마다 전화를 드립니다. 안부를 여쭙습니다. 또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때마다 전화를 하고 또 방문을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고맙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시다가 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링컨 같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백악관 안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국사를 이렇게 의논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잘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기독교가 이방으로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를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고넬료를 만나라. 이 두 사람이요, 환상 가운데 서로가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구나. 바빠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배한 이 한 시간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오늘 다니엘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왕에게 아뢰고 나는 이제 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에는 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커니 걸렸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가? 아니 기도하는 거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하루 한 번 빼먹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 한 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 한 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숨보다 소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한 시간 목숨보다 소중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하,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 그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은 영국 선교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저 중국 천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먼 거리를 어려서부터 걷고 달리고 하면서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의 대학생 시절에 영국 단거리 육상대회에서 1등을 석권을 했습니다. 몇 년간을 석권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100m 달리기 영국 대표로 나갔는데 누가 봐도 이 100m 달리기는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 후보입니다. 너무나 탁월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그만 100m 경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교사 자녀니까 평생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번 빠지면 됩니다. 오늘 이 올림픽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금메달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에릭이 말합니다. 고민도 없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에릭의 이야기를 들은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이 에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에릭은 돌아가면 이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릭은 그날 그 100m 경기 있던 날 조용하게 그 근처 한 교회에 가서 교우들 예배하고 간증을 합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금메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놔두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서 그만 동메달을 땄어요. 더 놀라운 것은 400m에도 출전을, 400m는 전혀 이 에릭이, 이 사람의 주종목이, 여기는 메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것은 그냥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선수들 들러리로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릭이 400m를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렸다는 거예요. 경기를 보던 이 전문가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저건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에릭이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를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뛰는 모습이 마치 불의 전차 같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가 된 거예요.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나서 보니까 에릭의 손에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아마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마사가 쥐어진 쪽지인데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내가 그 금메달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겼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이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정말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가장 존귀한 영예를 입히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겼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